사랑 변치 말아요. 어쩌다가 그대가 변할까 봐서 설레이는 이 마음 달래봅니다. 웃음 짓는 얼굴로 대해주세요. 영원토록 이 사랑 변치 말아요. 어쩌다가 그대가 떠날까 봐서 설레이는 이 마음 달래봅니다. 대해주세요. 영원토록 이 사랑 변치 말아요. 어쩌다가 그대가 떠날까 봐서